사건이 구원의 예수 가리부 광국 가리부 예수 하나님의 나자가 이모네에 나자가 이모네에 나자가 Hakuna kama wewe Bwana na mimi nataka nikuone nimezungukwa na mataa hizo mengi magonjwa misiba vimenisonga na mimi leo nimekuja kwako nataka nikuone Jehova nataka Nataka